남겼죠. 밤하늘에 별도 날 높다주마 믿어운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 이는 나보고 가게 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.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결혼을 하고 나도 그 이는 얘기가 돼버렸어. 밥 달라 사랑 달라 보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지요. 할 일을 해도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. 웃어라 하나 달라 초르는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.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귀찮게 하네.